안녕하세요. 2017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 16번째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카톡 프로필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또 얼마나 자주 바꾸시나요? 저는 몇 달간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 의미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해 두려고 하는 글귀를 적고네요. 지금은 아모르파티 메멘토 모리, 운명을 사랑하라, 죽음을 기억하라고 써 있죠. 그리고 저는 제 프로필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 아는 분이 아모르파티가 무슨 뜻이냐고 갑자기 물어보셔서 어리둥절했죠. 그랬더니 제 카톡 프사 메시지를 보셨다고 김연자의 노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알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요즘 다시 인기를 얻어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죠. 오늘은 신나게 이 노래로 시작해 볼게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욜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다 비슷한 뜻이긴 한데 깊이 들어가면 그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한동안 까르페디엠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욜로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간다고 하더군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는 뜻이라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욜로든 까르페디엠이든 미래에 저당 잡힌 행복 말고 현재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구로 FM, 저는 천천히 읽다의 핑카나입니다. 오늘도 한 구절 책을 보다. 그 사소한 것들. 시간이 흐르면 잊히리라 생각하겠지만 떠나간 기차는 다시 돌아온다네. 그리움에 사무치게 하는 건 언젠가 스쳐 지나갔던 사소한 기억들. 함께 걷던 골목길에 핀 장미, 낡은 서랍 속의 편지. 그것들은 마치 도둑처럼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살그머니 우리 곁에 다가와서는 바람이 낙엽을 이리저리 흩날리듯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겠죠. 그러다가 문득 그 기억들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면 더 이상 함께일 수 없는 우리는 눈물 짓고 있겠죠. 메르세데스 소사가 부른 노래 아퀴자스 페키냐스 코사의 가사입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사소한 것들 또는 내가 기억하는 작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지대 넓이앗으로 알려진 작가 최사장의 11계단이라는 책에 소개된 노래인데요. 작가는 스스로 이 책을 인류의 고전을 개인의 성장기와 연결시킨 인문학적 수필 형식이라고 말했죠. 작가 자신의 성장을 불러온 책들을 11개의 계단에 비유하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삶에 대해 고찰하게 되는 8번째 계단에 아르헨티나 가수인 소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의 삶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은 사소한 것들을 돌아보며 천천히 걸어가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조언은 작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는 이 노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이 언젠가 이 노래를 듣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들어보려고 준비했어요. 두 번째 곡은 메르세데스 소사와 후안 마누엘 세라가 함께 부른 노래 그 사소한 것들입니다. en un papel o en un cajón. Como un ladrón te acechan detrás de la puerta. Te tienen tan a su merced como hojas muertas que el viento arrastra ya aquí, que te sonríen tristes y nos hacen que lloremos cuando nadie nos ve. Nadie nos ve. 빈카나가 읽어주는 연금술사 세 번째. 아프리카는 정말 이상한 곳이군. 산티아고는 도시 뒷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몇몇 남자들이 커다란 담배 파이프 하나를 입에서 입으로 돌려가며 나눠 피우고 있었다. 이곳에 온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본 것은 많았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남자들, 얼굴을 가린 여자들, 그리고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이슬람 사제들도 보았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신실하지 못한 관습이야. 그는 그 모습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렸을 때 그는 마을 교회에서 백마를 타고 칼을 뽑아든 성 산티아고 마타모로스 상을 바라보곤 했었다. 말고 아래 이교도들을 짓밟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느낀 것은 불쾌감과 끔찍함 뿐이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흉측한 것만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는 갑작스레 출발하면서 허둥대느라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아랍어를 쓴다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쩌면 그 때문에 보물을 찾는 일이 아주 힘들어질 수도 있었다. 카페의 주인이 주문을 받으러 오자 산티아고는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마시고 있는 것을 가리켰다. 주인이 가져다 준 것은 쓴맛 나는 차였다. 사실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오직 보물과 그것을 얻을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했다. 주머니 속에는 양을 팔고 받은 상당한 돈이 들어있었고 그는 돈이 마술과도 같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아도 되는 법. 오래지 않아 아마도 며칠 후면 그는 피라미드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가슴을 온통 금으로 덮고 있던 그 노인이 겨우 양 여섯 마리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으니까. 노인은 표지에 관해서 이야기했었다. 바다를 건너는 동안 산티아고는 표지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랬다. 그는 노인이 말해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안달루시아 평원에서 보낸 세월 동안 그는 땅과 하늘을 보고 가야 할 길을 알아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어떤 새들은 가까운 곳에 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떨기나무들이 보이면 몇 킬로미터 앞에 물이 있다는 뜻이었다. 모두 양들로부터 배운 것들이었다. 만일 신께서 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면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차맛도 덜 쓰게 느껴졌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페인어였다. 당신은 누구요? 산티아고는 너무도 기뻤다. 마침 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난 것이다. 어떻게 스페인어를 할 줄 아시죠? 그가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물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젊은이였고 서양 옷을 입고 있었지만 피부색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이 도시 사람 같았다. 키나 나이도 자신과 비슷해 보였다. 이곳에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스페인에서 2시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앉으세요. 그리고 마실 것도 좀 시키세요. 내게는 포도주를 좀 시켜주시고요. 이 차는 도저히 마실 수가 없군요. 이 나라엔 포도주가 없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젊은이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그렇다면 피라미드까지 가는 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했다. 그러다 그는 자칫 보물에 대해서도 말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자신의 경솔을 다스렸다. 이 아랍인이 길을 안내해주는 대가로 보물의 일부를 요구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아직 손에도 넣지 못한 물건을 두고 대가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괜찮다면 나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셨으면 합니다. 담례는 하겠습니다. 그곳까지 어떻게 갈 건지 생각은 해두었습니까? 그때 산티아고는 카페 주인이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엿듣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좀 거북해졌다. 하지만 그는 지금 안내자를 만났고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당신은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해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우선 당신이 돈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젊은이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별 이상한 걸 다 묻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노인을 믿었다. 노인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젊은이에게 보여주었다. 카페 주인도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서 돈을 구경했다. 젊은이와 카페 주인은 아랍어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카페 주인은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다. 나갑시다. 주인은 우리가 여기 계속 있는 게 싫은 모양이에요. 젊은이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계산을 하려고 일어섰다. 하지만 카페 주인이 그의 팔을 붙잡고 뭐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산티아고는 힘이 셌지만 이곳은 이국 땅이었다. 산티아고의 새로운 친구가 카페 주인을 홀 한 구석으로 밀어낸 후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저 녀석이 당신 돈을 원했거든요. 친구가 말했다. 탕헤르는 아프리카 다른 곳들과는 달라요. 여기는 부두가이고 부두가에는 도둑놈들이 많다고요. 산티아고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새 친구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어보았다. 내일이면 피라미드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낙타 두 마리를 사야 해요. 친구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산티아고의 돈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들은 탕헤르의 좁은 거리를 함께 걸었다. 골목 모퉁이마다 노점들이 즐비했다. 그들은 마침내 장이 열리고 있는 커다란 광장 한가운데에 이르렀다. 단검, 양탄자, 그리고 온갖 종류의 담뱃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며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새 친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친구 수중에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돌려달라고 말해볼까 생각도 했으나 우습게 보이거나 신뢰되는 일일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는 자기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낯선 관습에 대해 알지 못했다. 잘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지. 자기가 그 친구보다 힘도 더 센 것 같았다. 갑자기 어지러운 물건들 속에서 산티아고의 시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단검 한 자루에 가 박혔다. 칼집은 은으로 되어 있고 까만 손잡이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그는 이집트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칼을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저 칼값이 얼마나 되는지 좀 물어봐줘요. 그는 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친구에게 말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느닷없이 심장이 오그라들기라도 할 듯 가슴이 조여왔다. 옆을 바라보기가 겁이 났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알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아름다운 단검 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옆을 돌아보았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옆 노점에서는 양탄자, 호두, 샐러드 따위를 흥정하고 있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남자들, 베일로 얼굴을 가린 여자들,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이국적인 음식들. 그러나 어디에도 그 친구의 얼굴은 없었다. 산티아고는 길이 엇갈린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광장에 남아있기로 했다. 조금 있으니 어떤 사람이 아까 그 탑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마를 대더니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장터의 상인들은 일제히 진열대를 거두어들이고는 개미떼처럼 사라졌다. 해가 지려 하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집들 뒤로 해가 몸을 숨길 때까지 오랫동안 해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아침 저 해가 떠오를 때까지만 해도 다른 대륙에 있었다. 60마리의 양을 거느리는 양치기였으며 한 소녀를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오늘 하루 자신이 돌아다닐 초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훤하게 꿰고 있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난 지금 그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외톨이 나그네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양치기도 아니었고 가진 것도 없었다.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게 해가 뜨고 지는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니. 그러나 살다 보면 너무도 갑작스럽게 삶의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었다. 양들 앞에서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장터에는 아무도 없었고 고향에서도 멀리 떨어진 낯선 곳이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신은 불공평했다. 오직 꿈 하나만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양들과 함께 있을 때 난 즐거웠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했지.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친절했어. 하지만 난 지금 슬프고 불행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난 이제부터 혹독해질 거야. 사람들을 믿지 않겠어. 이미 한 녀석이 날 배신했잖아? 보물을 찾았다는 녀석들도 증오할 거야. 난 아직 내 보물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겠어. 세상 전체를 끌어안기에는 나는 너무 왜소하니까. 산티아고는 무엇이 남아있나 보려고 배낭을 열었다. 배에서 먹던 샌드위치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배낭 안에는 두꺼운 책 한 권과 겉옷, 그리고 노인이 준 두 개의 보석뿐이었다. 보석들을 보니 왠지 마음이 놓였다. 금으로 만든 노인의 흉패에 있던 보석들. 양 여섯 마리와 바꾼 것이었다. 돌아갈 여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이제부턴 영악하게 행동하겠어. 산티아고는 마음을 굳게 다지며 보석들을 배낭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곳은 부두가였고 달아난 그 친구가 진실을 말한 게 있다면 부두가에는 도둑이 많다는 점이었다. 카페 주인의 행동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었다. 그는 그 친구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을 보는 거지. 그는 다시 보석들을 꺼내어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하나씩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보석의 온기와 매끈한 표면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것들이야말로 지금의 그에게는 최고의 보물이었다. 단지 만지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산티아고는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해보려 애썼다. 그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린 광장에 돈 한 푼 없이 지켜야 할 양 한 마리 없이 홀로 서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보석은 그가 왕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아버지의 칼을 훔쳤던 일이며 심지어는 첫 번째 성경험까지 그의 모든 인생사리를 훤히 알고 있던 분이었다. 이 보석들은 앞날을 결정할 때 쓸 수 있다네. 우림과 툼밈이라고 부르지. 산티아고는 보석들을 다시 배낭 속에 집어넣으며 정말 그런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보석들은 진정 원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만 소용이 되므로 분명한 질문만 해야 한다고 노인은 말했었다. 우선 산티아고는 노인의 보살핌이 아직도 자신에게 미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보석 하나를 꺼냈다. 예를 뜻하는 검은 보석이었다. 그는 대답을 얻은 보석을 배낭 속에 다시 집어넣고 두 번째 물음을 던졌다. 과연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배낭에 난 구멍으로 두 개의 보석이 모두 굴러떨어졌다. 배낭에 구멍이 나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우림과 툼밈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말이 있었다. 표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따르는 법을 배우게. 늙은 왕이 한 말이었다. 표지. 산티아고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보석을 주워 다시 배낭 안에 넣었다. 보석들은 원하면 그 구멍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는 배낭을 꿰맬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남에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이해했던 것이다. 나 자신의 결정을 따르기로 약속했었지. 그는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말했다. 어쨌든 보석들은 노인의 보살핌이 계속될 거라고 말해주었고 그의 믿음은 힘을 얻었다. 산티아고는 텅 빈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본 후 조금 전 느꼈던 절망을 털어냈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였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일이었다. 그는 진정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어 했다. 아직 피라미드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다른 어떤 양치기보다도 먼 곳에 와 있었다. 아, 만약 그들이 배로 겨우 두 시간 걸리는 곳에 이렇게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새로운 세계는 텅 빈 시장의 모습을 하고 그의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광장이 삶의 활기로 가득 차 있던 순간을 이미 보았고 그 살아 숨쉬던 광경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단검을 떠올렸다. 잠시 바라보기만 하는 데에도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것은 그가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세상은 도둑에게 가진 것을 몽땅 털린 불행한 피해자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의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야. 혼곤한 잠 속에 빠져들면서 그는 생각했다. 누군가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산티아고는 잠에서 깨어났다. 시장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버렸던 모양이었다. 이제 광장은 새로운 하루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는 양을 찾으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자신이 이제 다른 세상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슬프지는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이젠 양들을 위해 물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 대신 보물을 찾아가는 미지의 모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주머니엔 동전 한 푼 없었지만 그에겐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는 어젯밤에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즐겨 읽던 책에 나오는 멋진 주인공들처럼. 그는 일어나서 천천히 광장을 거닐었다. 상인들이 진열대를 세우고 있었다. 그는 과자 장수의 일을 도왔다. 그 상인의 얼굴에는 특별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삶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그의 얼굴에는 진지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미소는 신비로운 늙은 왕, 노인의 미소와 흡사했다. 이 과자 장수는 세상을 여행하고 싶다거나 가게 주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파는 건 아니겠지? 그래, 그는 그저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걸 거야.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노인과 똑같은 일을 자기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아의 신화와 가까이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었다. 참 쉬운 일이야. 하지만 나도 전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 진열대를 다 세우고 나자 친절한 과자 장수는 갓 구운 첫 번째 과자를 산티아고에게 주었다. 그는 기쁘게 과자를 먹고 길을 떠났다. 조금 걷다가 그는 과자 장수와 자신이 진열대를 세우며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랍어로, 한 사람은 스페인어로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았던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무언의 언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난 양들과 함께 지내며 그걸 알았고 이젠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산티아고는 새롭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전에 경험했던 것들도 있었지만 길을 떠난 후에 새로운 눈으로 새삼스레 그 숨은 의미를 깨치게 되는 것들이 많았다. 그전에는 너무 익숙해 아무런 깨달음도 주지 않았던 것들로부터. 만약 내게 무언의 언어를 해독할 능력이 있다면 이 세계 전체를 해독할 수 있을 거야. 산티아고는 느긋하게 걱정따위는 접고 탕헤르의 작은 골목들을 걸어보기로 했다. 표지를 알아보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았다.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할 테지만 양치기로 살면서 얻은 최고의 재산이 곧 인내심이었다. 그는 양들과 함께하며 배웠던 것들을 새롭게 깨치며 이 낯선 세계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노인이 말했었다. 크리스털 가게의 상인은 잠에서 깼다. 날이 밝아 있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은 이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비탈진 거리 꼭대기에 자리한 자신의 상점에서 보냈다. 손님들의 왕래는 거의 없었다. 이제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라곤 크리스털 그릇을 사고 파는 일뿐이었다.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이던 때도 있었다. 아랍 상인들, 프랑스와 영국의 지리학자들, 그리고 독일 군인들. 그들의 주머니에는 언제나 돈이 두둑했다. 멋진 날들이었다. 부자가 되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거느리고. 상상만 해도 즐거웠다. 그러나 잠깐이었고 한때의 좋은 경기도 옛일이 되어버렸다. 세우타시가 탕헤르시보다 더 커지면서 상거래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상인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처럼 어쩌지 못하는 가게들만 남았다. 자연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그는 오전 내내 가게 앞 좁은 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갔다. 수년 전부터 똑같이 반복해온 오전 일과였다. 이제는 행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두루 꿰고 있을 정도였다. 점심때가 다 되었을 때 외국인으로 보이는 한 젊은이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왠지 빈털터리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젊은이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상점 앞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여러 나라 말로 안내문이 씌어 있었다. 산티아고는 누군가가 계산대 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말을 건넸다. 원하신다면 이 그릇들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아무도 사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품삯으로는 먹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상점 주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결정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배낭 속에는 겉옷 한 벌이 들어있었다. 사막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었다. 그는 겉옷을 꺼내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다. 반 시간 남짓 그는 진열대에 놓여있던 그릇들을 모두 닦았다. 그 사이 손님들이 들어와 크리스탈 그릇 몇 개를 사갔다. 일을 끝낸 그는 주인에게 먹을 것을 부탁했다. 좋네. 함께 나가세. 크리스탈 가게 상인이 처음으로 청년을 향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상점 문에 작은 표지판을 걸어놓은 후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만 식당으로 젊은 친구를 데려갔다.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테이블에 앉았다. 상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꼭 그릇을 닦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었네. 코란의 율법에는 누구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왜 제가 그릇을 닦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청년이 물었다. 그릇들이 더러웠기 때문이지. 자네나 나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면 닦아내야 하지 않나? 식사를 다 끝마치자 상인은 청년 쪽으로 몸을 숙였다. 나는 자네가 내 가게에서 일해주었으면 하네. 오늘 자네가 그릇을 닦는 동안 손님이 둘이나 들어왔어. 이것은 좋은 표지일세. 사람들은 표지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군. 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진 않아. 나 자신 그 오랜 세월 동안 양들과 무언의 언어로 말해왔다는 걸 몰랐던 것처럼 말이야. 우리 가게에서 일하겠나? 상인이 다시 한번 물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일해드릴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가게 안의 모든 그릇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저에겐 내일 이집트로 갈 여비가 필요합니다. 나이 든 상인은 웃기 시작했다. 자네가 내 가게 안에 있는 그릇들을 1년 내내 닦고 매일 그릇을 판 판매 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이집트까지 가려면 돈이 더 있어야 돼. 탕헤르와 피라미드 사이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사막이 가로놓여 있으니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이 너무 깊어 갑자기 온 도시가 잠들어버린 것 같았다. 이젠 길가의 상점들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고 장사꾼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도 그쳤다. 탑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장식이 박힌 멋진 단검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희망도 모험도 늙은 왕도 자아의 신화도 끝나버렸다. 보물도 피라미드도 이젠 없었다. 온 세상이 다 함께 입을 다물어버린 듯 느껴졌다. 청년 산티아고의 마음이 침묵으로 꽉 잠겨버렸기 때문이었다. 아픔도 괴로움도 절망도 느낄 수 없었다. 이 순간 식당의 작은 문 너머를 바라보는 공허한 시선만이 죽음을 향한 커다란 갈망만이, 모든 게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상인은 놀란 눈으로 젊은 친구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청년의 얼굴에 충만했던 밝은 기운이 갑자기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는 내가 줄 수 있네. 상인이 말했다. 하지만 청년은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일어서서 옷을 툭툭 털더니 배낭을 챙겨들었다. 아저씨 가게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긴 침묵이 흐른 뒤에 청년은 말을 맺었다. 제겐 양을 살 돈이 필요하거든요. 중간에 들려드린 첫 번째 곡은 막시밀리안 헤커의 다잉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 중 왈츠 2번이었습니다. 화양연화 번지점프를 하다와 같은 영화에 삽입되어서 그런지 친숙하게 들리죠. 마지막 곡은 새벽 감성의 연주곡 다시 계절이 돌아오면이었습니다. 오늘 연금술사의 세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아의 신화를 찾으러 떠난 산티아고에게 시작부터 고난이 찾아오네요.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이제부터 혹독해지겠다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산티아고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나요? 다시 양을 살 돈을 모으기 위해 크리스털 가게에서 일하게 된 산티아고, 이제 보물은 포기한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난주에 비 좀 시원하게 오면 좋겠다고 말했었는데 며칠 전에 정말 비가 시원하게 왔죠. 그러고는 또 며칠 동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녹음하고 있는 오늘도 굉장히 후덥지근한 날씨예요. 이따 밤에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어느 곳은 가뭄 해갈에는 아직 멀었다고 하고 또 어느 곳은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장마라고 해도 마른 장마라서 국지성 호우만 몇 번 있고 말았죠. 지금도 장마라고는 하는데 하루 이틀 오고는 지금 뜨거운 날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도 싫었던 장마가 이제는 살짝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는 마지막 곡으로 정인의 장마 들으면서 마칠게요. 저는 핑카나였고요. 녹음은 구로 FM의 최종호 피드님이 수고해주셨어요. 2017년 7월 우리에게 남은 날들 중 첫날 오늘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합니다. 않겠지만